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일도서고 있는 려경안과종합병원 건설장을 현지지도 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일도서고 있는 려경안과종합병원 건설장을 현지지도 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조학연의 부장 김영수 동지, 조선노동당 조학연의 부부장 조용원 동지, 국방위원회 설계국장 마원춘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해당 부문의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인민들의 건강정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대같은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고 계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현대적인 안과종합병원 건설을 직접 발기하시고 형성안도 지도해 주시었으며 건설 역량 도입과 자재보장 대책도 몸소 세워주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뜻을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떨쳐나선 건설자들과 일꾼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눈치레는 물론 안경 제작과 교정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현대적인 류경안과종합병원이 문수지구의 일도서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현대적인 안과종합병원을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려는 것은 자신께서 오래전부터 구상해온 것이며 꼭 하고 싶었던 일이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니 정말 마음이 즐겁다고 기쁨이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인민들의 귀중한 눈을 보호해주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사업이기에 당에서는 려경안과종합병원 건설을 지난 기간 노동당 시대에 자랑스러운 건축물들을 수많이 일도세운 발건설국에 맡겼다고 하시면서 그동안 소문 없이 공사를 책임적으로 해왔다고 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려경안과종합병원의 배치도와 평면도를 보신 다음 건설장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려경안과종합병원 건설에서 중요한 것은 눈치료를 하는 전문병원이면서도 안경제작 봉사까지 해주는 다기능적이며 종합적인 의료봉사기지로서의 특성이 살아나게 내외부 시공을 잘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설계의 요구대로 안과종합병원이라는 것이 직관적으로 알릴 수 있게 외부 장식을 특색있게 하며 건축물의 모든 요소요소에 대한 시공을 최상의 수준에서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외래병동과 입원실병동, 안경상점을 현지적 미감이 살아나면서도 환자치료와 봉사활동에 유리하게 건설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건축물의 미약성과 편리성, 실용성을 철저히 보장하자면 설계와 시공, 운영 단위들 사이의 협동을 강화하고 책임성과 요구성들을 높이며 건설 감독 사업을 바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려경안과종합병원 건설을 다그치는 것과 함께 병원 운영을 잘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지금부터 짜고 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려경안과종합병원을 우리나라의 가장 발전된 안과 전문병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병원 운영에 필요한 현대적인 의료 설비들과 각종 비품들을 당에서 전적으로 맡아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려경안과종합병원의 안경상점에 과학적인 진단과 처방에 따라 안경을 제작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기호와 성별, 연령별 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가진 안경들을 만들어 봉사해 줄 수 있는 물질 기술적 수단들도 그전히 갖추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려경안과종합병원까지 일도서면 우리가 최근 몇 년 사이에 해마다 현대적인 각종 의료봉사기지들을 하나씩 일도 세운 것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당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봐주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힘있는 과시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동 측에서는 우리 인민들이 사회주의 제도가 좋다는 것을 말이나 글로 속 아니라 사회주의 보건제도와 같은 사회적 혜택 속에서 실제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려경 안과 종합병원도 우리 당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뜻이 그대로 반영된 인민병원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려경 안과 종합병원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인민의 병원, 후대들에게 물려줄 손색이 없는 병원으로 일도세워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안겨주자고 하시면서, 건설자들이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 속에서 말만 속도 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당창건 기념일인 10월 10일 전으로 려경 안과종합병원 건설을 훌륭히 완공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 전체 건설자들은 우리 민들이 세상에 부름없는 만복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마음쓰시며 헌신과 노고를 바쳐가고 계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에 대한 고마움에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영예로운 전투가업을 빛나게 관철할 불타는 맹세를 다지었습니다.